새벽 꽃잎에 맺힌 아침 이슬은 이별의 슬픔에 흘린 그대의 눈물인가요? 지난 밤 다정스런 사랑의 속삭임도 떨어지는 아침 이슬에 멀리 사라졌어. 눈물 속에 지는 머리를 흘려 살아 곱게 빛나참 주는 무엇을 위해 바쳤나. 새벽 꽃잎에 맺힌 아침 이슬은 이별의 슬픔에 흘린 그대의 눈물인가요? 속에 비치는 머리를 우리의 사랑 꽃게빛 나참 주는 무엇을 위해 바쳤나. 새벽 꽃잎 맺힌 아침 이슬은 이별의 슬픔에 흘린 그대의 눈물인가요? 그대의 눈물인가요? 그대의 눈물.